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함께 봤던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차근차근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너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잘못했을 때 그 즉각적으로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던 형벌 가운데 가장 큰 징벌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가장 먼저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심지어는 동성애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도덕적인 죄들이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한 가지씩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죄의 결과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소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살펴봤던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들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지만 죄라고 하는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서두에서 환자가 수술할 곳이 있다라고 여겨졌을 때는 냉정하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말해주는 그러한 의사가 좋은 의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환자가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당장에는 환자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팔이 의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또한 가정을 해보십시오. 의사가 환자를 두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의 결과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지금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질병이 있으니 이것을 손을 대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을 들으니까 그 환자가 저 중환자실에 있는 그 환자를 가리키면서 아유 의사 선생님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는 치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러한 사람이 정상이 아닐진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실 저 사람이나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나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없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1장에서 바울은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죄를 열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반응이 와야 정상이겠습니까? 어떠한 병을 진단을 받은 어떤 사람이 내가 그러한 질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제가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러한 질문과 반응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우선은 나는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저러한 죄인들과는 상관없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이다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서 바로 율법과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주장이 또한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학자들은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여러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 죄에 빠지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도덕주의자다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당시에 정말로 인간의 쾌락을 쫓는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당시의 사회상 가운데서도 그래도 양심을 따라서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든 저렇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든 또한 도덕주의 이방인에게든 그것은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죄인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채 그저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그러한 죄의 문제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신앙과 관계없이 정말로 선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정말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르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이 체질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삶의 수준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세가 긍지가 되어서 아무리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을 들어도 그저 빙긋이 웃어서 넘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죄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별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죄인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죄인이지만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당장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고쳐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제대로 듣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있으면 심령의 감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지금 나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로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아주 명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도둑질,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도 아니하고 지금 요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는 어떠한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은 자다나 이걸 일어나서라도 줄줄 외울 정도로 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율법들을 훨씬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615개 조항으로 세분화시켜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세들은 참으로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 이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서 어떠한 부작용이 있었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나는 의인이고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습관이 있었는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아주 앞장을 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것의 절정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까지도 판단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이 녀석들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정말로 작은 먼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거대한 대들보, 기둥은 보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러면서 함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했던 그러한 비판으로 너희가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헤아렸던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러한 말씀과 바울도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바로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바로 그 판단이 너에게 정죄로 돌아갈 것이다.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3절에서도 약간 표현만 다르게 했지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따라해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예.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강해 설교할 때는요. 성경을 읽고 딱 덮어놓지 마시고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도 죄인인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석에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이 저는 1등석에 앉아있으니까 안전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싼 비행기표가 아니라 비싼 비행기표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굴레에 있어서는 조금 죄를 지은 것이나 많은 죄를 지은 것이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죄는 얼마나 둔감한지 모릅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로 날카롭게 비판하고 까칠하게 대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세상이 다 그렇지라는 핑계로 얼마나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세상에서도 아주 저속한 표현으로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다 이러한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 그러한 자에게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판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정도로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뭔가 나 자신은 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세상에는 자기보다 월등한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자기가 비판했던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가 자기들은 죄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겠습니까? 지금 이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아주 잘난 체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정말로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기 그 전에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 앞에서 통회 자복하는 그러한 마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왜냐? 그러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떠한 판단을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도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좀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의 특징이 좀 장중함은 있는데 말이 어려운 것이 우리 한국어 성경의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회개로 이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참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겁니까? 이러한 뜻입니다. 자신의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그 공로에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만일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래 내가 잘 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지, 또 나에게 아무런 형벌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그나마 괜찮게 살고 있는 것이지, 이러한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나만 안 당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의롭게 사니까 복받는 것 같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사니까 복받는 것 같아, 이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끔 우리가 경험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요즘에 나오는 개그의 표현처럼, 제가 물어보니까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따라해 보십시오. 도찐 개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보면서 슬며시 미소를 짓는 분은 아마 개그 프로를 보시는 분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차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도찐 개찐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으로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고 참으시는 것은 그에게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 잘난 체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네가 잘난 것으로 생각하고 네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의 벌을 그대로 내버려, 죄를 내버려 두고 기다리시는가? 스스로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의 말씀을 봤더니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지금 쌓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게도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놓고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기가 잘나고 의로운 척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느 주일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문에 서서 교인들이 쭉 나갈 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께서 밖으로 나오시면서 아주 밝은 얼굴로,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뭐 잘못 전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말합니다. 오늘 그 암흑의 김 집사가 꼭 들었어야 했는데 오늘 김 집사가 예배 오지 않았네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정설교를 해도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남편은 아내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아내가 남편을 쿡쿡 찌르면서 통쾌해합니다. 부모의 자세를 설교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판단하고 자녀들의 마땅한 행실을 설교하면 부모가 잘 들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한번 쳐다보는데 은근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째려봅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들은 자신을 향한 설교지 어떻게 다른 집사, 다른 식구에게 한 설교이겠습니까? 저 사람이 회개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사람이고 저 사람이 깨져야 할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깨져야 할 존재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만 보고 있으니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좀 거북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루해서 졸린 거 말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심령에 분명하게 불편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 내 영과 육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을 지적하는데 내 마음이 아주 편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 바로 그날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설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시간이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그러한 내용을 주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에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눈물도 흘렸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흥분과 감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통회 자복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크나큰 최고의 역사와 은혜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좀 화제가 되었던 그러한 어느 기독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EDM인가요? 딴딴딴딴딴딴딴 하면서 막 나이트클럽에서 막 하는 그러한 음악. 그러한 음악을 이제 틀어놓고 어른들이 볼 때는 아주 디스코장에서 벌어질 만한 일들이 아주 보수적인 선교단체의 그런 집회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편에서는 이것도 또한 교회 음악이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저게 무슨 교회 음악이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떠한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흥분했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다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쫙 나고 마음이 찡했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의 기성 가요를 들으면서도 엄청나게 마음에 감동을 얻을 수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나는 가수다 같은 최고의 가수들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인가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가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은혜지 내가 그날 오늘 흥분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감동이 찡했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도 들어도 회개하지도 않고 들어도 들어도 삶을 돌이키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을 판단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자들을 내가 분명히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집이 셌던 유대 사람들 또는 도덕주의자들이 악을 쌓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의 보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니 로마서의 처음부터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복받고 있는 줄 아느냐? 로마 사람들아 너희가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지금 괜찮게 살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또한 내가 변화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당장의 유익과 나태함 때문에 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한다는 그러한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풍선을 불고 있으면 점점 커지다가 마지막에 버틸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뻥 하고 터져버리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보응으로 임하기 전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진노의 하나님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뒤에는 제가 하나하나 읽지 않을 테니까 성경을 계속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다른 권위 있는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사람의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갈 수 없고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귀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썩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에는 점점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결국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생의 축복이 되어야지 고작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정도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보자면 세상의 권세자나 부자에게 줄 잘 서도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그렇게 뺑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도 됩니다. 어찌 여러분들 하나님을 세상의 부자와 권력자들보다 못한 분들로 만들어 놓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영원한 보응이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어디를 감찰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자들에 대한 보응과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의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8절부터 10절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8절에는 무리를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다고 말씀을 했고, 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곤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서 무리를 지어서 자신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결국 그 무리들이 가는 곳의 종착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그리고 환란과 곤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의 말씀처럼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앞서서 말씀드린 영생의 축복과 함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고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은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러한 복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11절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한마디를 언급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615가지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철저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완벽했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것은 그런 삶이 자신의 그러한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이루어내었고 스스로 공로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셨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한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마음, 강퍅한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고집센 마음을 또한 녹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지나가 버리는 분들, 아무리 주님께서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복보다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분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또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회개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죄가 팽배해 있는 세상에서 정결하게 또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존경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에도 자신의 잣대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나는 절망뿐인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주여, 저는 그래도 남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저급한 수준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죄를 쌓아놓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연약한 형제 자매를 보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